네, 창세기 41장부터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41장부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까지요. 그래서 요셉과 만나서 어떻게 요셉이 이들을 시험하고 이들과 회복이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긴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장면인 것이지요. 이 장면 가운데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 먼저 알아봅니다. 요셉은 알아보지만 성경에 보면 그의 형들은 이미 22년 또는 20년에 넘는 그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요. 그러면서 형들이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자신들은 정말 정직한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그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너희 형제 중에 여기 오지 않은 베냐민이란 그 동생을 내게 데려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가장 궁금했던 인물이 아마 베냐민이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 라엘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혈족이 자신과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들이 그 베냐민도 자신처럼 어찌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궁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2장 3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애굽에서 그 말을 들었던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시므온을 놓아준다고 하네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자 야곱은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게서 요셉도 뺏어가고 시므온도 뺏어갔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함이로다 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게는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냐? 왜 나는 자꾸 이게 해로운 일, 안 좋은 일,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들만 내게서 일어나는 거니? 그것을 왜 너희들은 나한테 요구하는 거니? 라고 불평을 하는 야곱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기서 해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안 좋은 일들, 해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파도를 치며 대적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해롭게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는 외적인 기근이 지금 몰아닥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보세요. 41장 56절과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비롯하여서요. 그리고 온 땅에 모든 땅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광범위한 기근이 임했다고요.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년 동안. 그래서 4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기근이 임한 거죠? 말씀을 보고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이때의 기근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빌어오지 않으면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빌려오지 않으면 야곱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기근이 이 가운데 임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평생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기치와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는 항상 자기의 깨와 생각과 그 수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는 이 기근 앞에서는 어떤 수와 어떤 깨와 어떤 힘도 바랄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사면 초과인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유일한 희망은 애굽에서 곡식을 빌려오는 수밖에 없어. 빨리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얻어와. 야곱은 지금 이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그의 내면적인 슬픔입니다. 야곱은 외적으로 기근에 시달릴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슬픔에 의해서 그 마음이 잠식당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장면은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겉옷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피 묻은 겉옷만.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오다 보니까 요셉의 겉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요셉의 옷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찌 되었나 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 내려가리라. 스올이란 말은 지옥 또는 무덤 속 또는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 그런 말인 거죠. 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에서 뜯겨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이제 놓여 있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부터 20년이 지난 후 창세기 4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지금 그 맨 마지막에 20년 전에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이 베냐민마저 너희들이 데려가고 과거에 너희들이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죽었었던 것처럼 이 베냐민도 죽게 된다면 나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되는 그 감정을 여전히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고백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지금 그때 그 상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그 아들을 잃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 슬픈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잠식하면서 그의 상황들을 몰아오고 있더라는 거죠.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야곱은 뭘 고백하냐면요, 자녀들과의 틀어진 관계 때문에 그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42장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나에게 뭘 한다고요?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금 이 말은요,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렸고 내가 시므온도 잃어버렸는데 그 모든 요셉과 시므온을 잃게 만든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과거에 요셉이 잃어버린 것은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확증이 없기 때문에 심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요셉이 잃어버렸잖아. 그 이번에도 너희들과 함께 갔던 시므온도 잃고 왔잖아. 과거 요셉처럼 너희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 이번에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그래?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시므온을 이렇게 만들고 베냐민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뭘 볼 수 있냐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구별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구별시킬까요? 말씀 잘 보세요. 요셉과 시므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내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심중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나머지 아들들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자식들을 불신하고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야곱의 가정은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져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제 중 한 명인 요셉이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그 진실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아들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에게 죽은 것으로 믿도록 강요하고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심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이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이 내게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심증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확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 형제들의 그런 목숨들을 함부로 맡기지 못하는 거죠. 지금 깨어져 있는 이 과정의 관계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필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나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야? 도저히 수치스럽고, 도저히 모멸스럽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셉을 통해 살펴봤듯이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현재만 바라보면요, 계속 아픔이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만 바라보면 계속 고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을 펼쳐놓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 잘 알듯이 야곱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이 어렵고 해가 되었던 일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첫 번째 기근의 문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의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총리 되시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이 애굽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죠. 야곱에 남아 있었던 그 17년의 삶, 그가 147세에 죽게 되는데 그 130세에 들어가서 나머지 17년의 삶을 그가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 지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곱은 그가 2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에 들어가므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물론 요셉과 헤어져서 그 상한 마음이 굉장히 컸겠죠. 굉장히 슬펐겠죠. 그러나 20년 뒤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믿음을 아주 잘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형제보다 가장 믿음의 정수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말씀을 보면서요, 야곱이 그 마음의 슬픔을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요,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41장부터 45장까지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죠? 3일간 옥에 갇히게 하고요. 또 시므온을 잡아서 인질로 두게 하고요. 또 동치가 형제들이 돌아갈 때 발견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베냐민에게서 또 인질로 잡아서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오게 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형들에게 펼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요셉의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의도죠? 형제들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형제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형제들이 변화되길 원했던 거죠. 실제로 그 형제들이 3일간 옥살이 할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죠. 요셉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죽이지 않았니? 그렇게 노예를 팔지 않았니?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3일간 옥살이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요셉이 그 말을 듣습니다. 바로 옆에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막 일을 진행할 때 베냐민을 요셉이 잡아가려고 할 때 그 형제 중 유다라는 인물이 나와서 총리 대신이시여,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중에 첫째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예전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얘만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 대신 내가 잡혀서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불모로 잡히겠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그 마음을 열고 형들에게 나오는 거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 형제들은요, 41장부터 45장까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야곱에게 기근이 들고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은요, 애굽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위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나를 해롭게 만드는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여러분 은혜롭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겐 도전이 되지 않나요? 아, 그래,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야곱과 그의 남아있는 가족들도 다 요셉처럼 애굽으로 들어오게 만드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나타나는 야곱의 축복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야곱의 축복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문은요,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곱인 줄 몰랐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축복 기도문인 거죠. 장자의 축복 기도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야곱에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삭이 하나님의 권위로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준 것이라고 질문하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이런 삶이 일어납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서 만민이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야곱의 말년을 보세요. 기근 속에 애굽으로 들어간다고요. 자, 좋게 표현했지만 애굽에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요셉에 의해서 그의 아들들에서 빌어먹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 만민이 자기를 섬기고 열국이 자기를 굴복하는 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 두 번째로 그 뒤에 보면 말이 있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러한 것을 야곱이 경험합니까?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굴복하는 것을 경험하나요? 오히려 거꾸로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오히려 에서에게 굴복하는 장면을 바로 살펴봤잖아요. 일곱 번이나 엎드리면서 그가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형님에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형님이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형상 같네요. 그런 고백하면서 궁신궁신거리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또 하나 여기서 잘못된 문법적인 용어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여기서 형제들이란 말이 잘못됐다고요. 야곱에게는 에서밖에 없었어요, 형제가. 근데 여기서는 형제들이라는 복수로 기록하고 있다고.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야곱에게 주어졌던 축복과 야곱이 살았던 그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게요.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야곱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문이죠.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왔던 우리 집안의 그 축복을 내게 이어받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가나안의 유업, 그 삶 가운데 가나안의 유업을 봤습니까? 그는 가나안에서 알거지가 돼서 애굽으로 쫓겨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와 야곱의 삶과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봐요. 28장 13, 15절. 이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지금 베델에 누워있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죠. 계속 질문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는 한 번도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나안을 벗어버리고 가나안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자손들이 동서남부로 퍼지면서 그 자손들이 그 충만하게 퍼지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애굽으로만 들어갔다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들어간 것을 거기서 빌어먹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이렇게 말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애굽 땅에서 가고요.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 그 세 가지 내용과 야곱이 살았던 그 현실의 삶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더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풍요롭게 되고 요셉을 만나고 가정의 그 불화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주어졌던 성경의 핵심인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세 가지 축복의 말씀들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 해답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체를 메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는 가나안에 가서 묻힐 거야. 지금은 애굽에서 죽지만 나의 시신은 가나안에 묻어줘라는 그 유언을 가지고 그 시신을 들고 장사를 지내러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 그냥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열 하루 길이면 가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열 하루 길이면 직선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결인데,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시체를 모이고 뺑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옆에 있는데요, 이 이후로가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편에서 애곡을 한 후에 요단강을 지나서 아버지 시신을 모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요셉은 왜 아버지 시신을 그냥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에 묻지 않고 굳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애곡을 한 후에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그 아버지의 시신을 들여서 거기에 매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영적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 성도를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다스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도뼈를 쳐버리신 거죠. 그의 중심이 되는 뼈를 이골시켜서 그를 반병신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광야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끌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처럼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야곱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지파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원망과 그 불평과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 왜 우리를 이끌고 내려놨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과 그 불만과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하나님 용납하시고 그들을 끌고 어떻게 하는 거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시신이 요셉에 의해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그들이 광야 그 40년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누굴 통해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여호수아가 헬라식 발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이대로 설명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의 폭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공생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요단강 침례 받은 후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왜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살까요? 정확히 우리 인간의 삶, 야곱의 삶,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그렇게 실패했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사단의 유혹을 깨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생애에 나와서 그 첫 번째로 외쳤던 그 예수님의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세요? 이 말씀은요, 이제 너희들 회개해야 돼. 앞으로 천국이 올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이미 와 있다. 이미 여기 와 있어.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 가운데는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천국을 예약하고, 이미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시민권을 예약하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 이미 천국은 와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요, 성경의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처음 얘기했던 제가 야곱의 그 어려웠던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야곱이 그 구원을 예표하는 삶이 아닌, 야곱이 그 구원을 예표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출애굽을 여는 그 과정을 여는 자로, 그러한 맡은 자로 그 애굽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냥 애굽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았더라, 그런 인생이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인물이라고요. 그 구원을 예표하는 자이고 그 구원의 이스라엘의 아비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회복되고 그 땅에서 치유되고 그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서.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구원 안에서 비록 야곱이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비록 그가 그 가운데서 기근을 얻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가 구원을 맡은 자라 그러면 그는 그 속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어떤 분을 지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신방을 돌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우리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또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맞나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나요?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복만을 얘기했어요.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런 회복되는 것, 저는 거기서 그쳤어요, 늘.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마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서 들어와지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기도 내용이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들이 좋은 직장 가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풍요와 풍성함을 누린 것은 그게 저주라고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 뭘 먼저 기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영생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가 부에 처하든지 또는 비남에 처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좋은 대학 가든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든지 하나님 이 아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라인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게 해주어둬서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면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좀 비남을 누리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고요.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요. 이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고백에서 머물러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고 좀 더 큰 그림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슬픔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억울함과 또는 즐거움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건강과 또 건강하지 못함도 여러분 감당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